have to go and clean out my handbag or something. Age does not wither her. I was expecting a rather stout matron. Ah, she's still Donna.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늘 그렇듯이 일요일 27시 이 시간에는 음악이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마마미아 뮤지컬 1999년 4월 영국에서 출연돼서 이번 주면 우리나라에 상륙할 뮤지컬이죠. 자, 아바의 히트곡을 토대로 해서 구성된 뮤지컬인데요. 이 뮤지컬에서 주인공 도나가 예전에 사귀었던 세 명의 애인들의 등장에 당황해하면서 부르던 곡 맘마미아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요 바로 이런 뮤지컬 특집 꾸며드릴 텐데요. 유미경 씨, 안은경 씨 기분 좋으시죠? 네, 뮤지컬 특집 청하셔서 그 답으로 오늘 꾸몄습니다. 오늘 뮤지컬 음악들을 꽉꽉 채웠는데요. 자, 먼저 네 편의 뮤지컬에서 한번 음악을 들어볼까요? 세계 4대 뮤지컬로 꼽히죠. 오페라의 유령, 캣츠, 미스 사이공, 그리고 레미제라블. 이 중에서 먼저 들으실 곡은 오페라의 유령에서의 한 곡이에요. 나중에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아내가 된 사라 브라이트먼, 그리고 유령 역의 마이클 크로포드를 이략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작품이죠. 1986년에 출연됐는데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그리고 추리 소설이 원전이 된 그 미스터리한 구성과 아름다운 음악 또 환상적인 세트 이 모두가 조화를 이룬 정말 뮤지컬의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 사라 브라이트먼과 마이클 크로포드의 듀엣으로 The Phantom of the Opera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캣츠에서는 그 메모리를 한번 들어볼 텐데 사실 T.S. 엘리오트 씨의 곡을 붙인 뮤지컬이죠. 이 뮤지컬은 고양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 세상을 살짝 엿보고 있는 한편의 우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1981년에 런던 뉴 런던 극장에서 초연된 후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거의 한 20년이 훨씬 넘었죠. 막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캣츠에는 Now and Forever 이런 홍보 문구가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바로 그 뮤지컬에서 그 달밤의 쓰레기장을 배경으로 고양이 그리자벨라가 아름다웠던 옛날을 추억하면서 부르던 곡 메모리 듣겠습니다. 자, 이 오페라의 유령과 캣츠는 제가 봤던 그런 뮤지컬들이고요. 미스 사이공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봤어요. 그 킴 역을 맡은 레아 살롱가를 세상에 알린 작품이죠. 현대판 나비 부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해서 전쟁 중에 꽃핀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1990년에 초연했고요. 이 미스 사이공 중에서는 킴과 크리스의 사랑의 테마 The Last Night of the World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곡은요. 레미제라블 문학적이고 웅장한 그래서 뮤지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오페라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이 레미제라블 중에서 한 곡 들어볼 텐데요. 그 프랑스 작곡가 알렌 부빌과 클로드 미셸 숀버그가 음악을 맡았죠. 1980년 10월 파리에서 초연을 했었는데 이 중에서는 I Dreamed a Dream. 자, 이 네 곡 이어서 들어보죠. Announces the cat who can now be reborn and come back to a different Jellicle life. Seems real. I have found you. I have found you. In a world that's moving too fast. In a world where nothing can last. I will hold you. I will hold you. Will change when tomorrow comes. Tonight our hearts drown the distant drums. And we have music all right, sharing the night. So played on a solo saxophone. A crazy sound. Alone. Sound, a cry that tells us love goes on and on. Played on a solo saxophone. It's telling me to hold you tight and dance like it's the last night. Other side of the earth, there's a place where life still has worth. I will take you. I'll go with you. You won't believe all the things you'll see. I know, 'cause you'll see them all with me. If we're together, that tells us love goes on and on. There was a time when men were kind, when their voices were soft, when their words inviting. There was a time when love was blind, and the world was a song, and the song was exciting. There was a time it all went wrong. FM 영화음악 듣고 계시는데 오늘은 뮤지컬로 꽉꽉 채워서 혹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얘기해달라고 그랬네요. 임재윤 프로듀서가. 아,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는데. 자, 네 곡 이어 들으셨는데요. 오페라의 유령. 아, 사실 저는 이 오페라의 유령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사진 중에서 가장 코믹한 사진이 오페라의 유령을 보고 나와서 흥분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외국에 나가면 돈 한 푼 쓰는 게 왜 그렇게 좀 아깝잖아요. 특히 공부하면서 돈 한 푼 안 벌 때는. 그런데 거금을 들여서 브로드웨이에 가서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 흥분하고 갑자기 막 부자가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웃으면서 극장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렇게 코믹할 수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오페라의 유령 중에서 마이클 크로포드와 사라 브라이트만이 함께 부른 The Phantom of the Opera 들으셨고요. 캣스 중에서는 Memory, 그리고 미스 아이공 중에서 킴과 크리스가 함께 부른 The Last Night of the World, 그리고 레미제라블 중에서는 펀틴이나 펀틴인가요? 아, 펀틴이 불렀습니다. I Dream the Dream. 이렇게 네 곡 이어서 들으셨는데 이 첫 번, 그 두 번째 곡과 첫 번째 곡 오페라의 유령과 캣츠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손씨입니다. 그 뮤지컬기의 마이다스 손, 영국 뮤지컬의 혁명, 그를 따라다니는 이름이죠.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그 작사가 팀 라이스와 황금의 콤비를 이뤄서 주옥 같은 작품들을 쭉 만들어냈는데 그 오페라의 유령이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이번에는 오페라의 유령을 제외한 그러니까 두 사람의 파트너십이 돋보였던 뮤지컬에서 음악들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팀 라이스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첫 작품 구약성서 속의 요셉을 주인공으로 해서 구성된 뮤지컬인데요. Joseph and Amazing Technicolor Dreamcoat. 네, 요셉과 놀라운 천연색 꿈의 외투. 자, 이 뮤지컬 중에서 제이슨 도노반이 불러주는 Any Dream Will Be 이 곡 들으시겠고요. 또 Jesus Christ Superstar. 1971년 그 당시 23살이었던 앤드류 로이드 웨버를 브로드웨이에 알린 그런 작품입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작품이에요. 예수의 마지막 7일간의 뮤지컬로 재구성을 했는데 락 오페라 이 작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르던 곡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이 곡 들으시겠고요. 또 아르헨티나의 국모인 에비타 페론의 드라마틱한 일생을 그린 뮤지컬이죠. 에비타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뮤지컬 넘버 Don't Cry For Me, Argentina 이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I close my off It won't be easy. You'll think it's strange when I try to explain how I feel, that I still need your love after all that I've done. You won't be a girl you once knew, although she's dressed up to the nines. At sixes and sevens with you, I had to let it happen. I had to change. Couldn't stay. Your distance. And as for fortune and as for fame, I never invited them in, though it seemed to the world they were all I desired. They are not the solutions they promised to be. The answer was here all the time. I love you and hope you love me. Don't cry for me, Argentina. Nothing more I can think of to say to you, but all you have to do is look at me to know that every word is true. FM 영화 음악 뮤지컬 특집. 오늘 뮤직박스 5930에서는 뮤지컬 음악으로 꽉꽉 채우고 있는데요. 좀 전에 들으신 세 곡은 작곡가 앤젤로 로이드 웨버와 작사가 팀 라이스의 콤비로 이루어낸 작품들입니다. 먼저 요셉과 놀라운 천연색 꿈의 외투, 요셉 앤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코트 중에서 제이슨 도노반의 Any Dream Will Be 그리고 Jesus Christ the Superstar 중에서 이본 엘리만의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들으셨고요. 또 1978년에 처음 무대에 올려져서 당시 최우수 작품상, 작곡상 토니상의 7개 부분을 석권한 작품입니다. 에비타 중에서 줄리 카빙턴의 Don't Cry For Me Argentina 이렇게 세 곡 들으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뮤지컬의 명콤비들의 작품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시카고로 탄생시킨 작사가 프레드 앱 그리고 작곡가 존 칸더의 뮤지컬들 중에서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이들은요, 뮤지컬에는 단지 웃고 즐기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존재해야 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뮤지컬을 보면 항상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와 사회성이 짙은 메시지들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우선 최근에 롭 마샬 감독에 의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뮤지컬이죠. 시카고 중에서 음악을 들어볼 텐데요. 1975년 브로드웨이 46번가 극장에서 초연된 작품입니다. 1920년대의 혼돈과 그 환락의 시카고를 배경으로 해서 두 보드빌 스타의 꿈과 야망을 파란만장하게 그리는 작품이죠. 그 다음에 들으실 곡은 거미 여인의 키스 중에서 골랐는데요. 이 원래 소설이 원작이죠. 아렌트나가 낳은 그 세계적인 작가 마누엘 푸이게 소설. 그 정치적 신념이 이 작품에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사회의 억압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역시 인간성을 희구하는 그런데 그의 작품은 소설뿐만이 아니라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뮤지컬, 연극, 장르를 불문하고 어디서나 대성공을 거뒀어요. 뮤지컬로는 그 1993년에 초연을 했는데 역시 토니상 7개 부문을 수상을 했습니다. 시카고 중에서 또 캐바레에서 거미 여인에서 각각 음악을 들을 텐데 시카고 중에서는 그 여자 재수들이 다 함께 부르는 그 아주 힘있는 곡 있죠? Cell Block Tango 들으시겠고요. 거미 여인의 키스 중에서 Only in the Movies 이어 듣겠습니다. And now the six merry murderesses of the Cook County Jail in their rendition of the Cell Block Tango. Pop. Six. Squish. Uh-uh. Cicero. Lip shit. Pop. Six. Squish. Uh-uh. Cicero. Lip shit. Pop. Six. Squish. Uh-uh. Cicero. Lip shit. He had it coming. He had it coming. He only had himself. About 2 years ago, and he told me he was single, and we hit it off right away. So we started living together. He'd go to work, he'd come home, I'd mix him a drink, we'd have dinner. Then I found out, single my ass. Not only was he married, well, he had 6 wives, one of them Mormons, you know. So that night when he came home, I mixed him his drink as usual. You know, some guys just can't hold their arsenic. He had it coming. He had a lot. He put the flowers in his heart. And then he used it. And he abused it. It was a murder, but not a crime. He threw lipshit. Now I'm standing in the kitchen, carving up the chicken for dinner. And then storms my husband Wilbur in a jealous rage. You've been screwing the milkman, he said. And he kept saying, you've been screwing the milkman. Then he ran into my knife. He ran into my knife 10 times. If you'd have been there, if you'd have seen it, I bet you would have done the same. Me cara shakinit. Osmonje kore hirslakum lepak tauferje me den megle choktamu fait. Den emiga shen artuklan vayuk. Nem tudo me punyan kusam hojen tetem. Proba tavor in the shaken me mayerash me den emerte tek me. But did you do it? Uh-uh. Not guilty. My sister Veronica and I did this double act, and my husband Charlie traveled around with us. For the last number in our act, we did these 20 acrobatic tricks in a row. 1, 2, 3, 4, 5. Splits, spread eagles, flip-flops, backflips, one right after the other. Well, this one night we were in Cicero, the three of us, and we were in this hotel room boozing and having a few laughs, and we run out of ice. So I went out to get some. I come back, open the door. There's Veronica and Charlie. Doing number 17, the spread eagle. Well, I was in such a state of shock, I completely blacked out. I can't remember a thing. It wasn't until later, when I was washing the blood off my hands, I even knew they were dead. They had it coming. They had it coming. They had it coming. They had it coming. They had it coming. They took a bow to the law. I did too. And then they used fighting fights, and then they agreed that they could tell me that I was wrong. I loved Alvin Lipschitz. He was a real artistic guy. Sensitive. A painter, but he was always trying to find himself. He'd go out every night looking for himself. And on the way, he found Ruth, Gladys, Rosemary, and Irving. I guess you can say we broke up because of artistic differences. He saw himself as alive, and I saw him dead. The dirty bum, bum, bum, bum, bum. The dirty bum. Number 17, the spread eagle. Artistic differences. I bet you would have done the same. Optimistic endings, passionate romances, beautifully beefy heroes taking death-defying chances, only in the movies. Decorous Madonnas, totally compliant, challenging the villain bravely, both high-busted and defiant. Only in the movies. But marble floors to glide on, and loop the loops to ride on, and sultry girls beginning some begin. I found as I grew older, and life became much colder, were to my sorrow nowhere to be seen. And so I sprayed a little perfume, dabbed a little powder, and suddenly the muted strings began to play a little louder. Though I knew the difference, I kept on pretending I was in the movies. But everything changed when I met you. You changed my life somehow. Everything changed when I met you. I find I walk in Technicolor now. As this princess lay dying, she raised her lovely head, and as her lover knelt beside her, this is what she said. Looking into those steely blue eyes of his, she cried, 시카고와 거미 여인의 키스, 예, 프레드 앱과 존 칸더의 콤비가 만들어낸 뮤지컬에서 음악 쭉 이어들으셨는데요. 시카고 중에서는 셀 블락 탱고, 그리고 거미 여인의 키스 중에서는 영화에서는 윌리엄 허트가 맡았던 역이죠. 몰리나. 부른 사람들이 그 앨범을 보니까 몰리나 and the people in his life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뮤지컬에서 몰리나 역을 맡은 사람과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불렀나 봐요. Only in the movies. 이어들었습니다. 자, 오늘 뮤직박스 5930 뮤지컬 특집으로 마련을 했는데 마지막 곡은요, 1996년 토니상은 물론 뉴욕 드라마 비평가협회에서 주는 최우수 뮤지컬 작품상 비롯해서 대부분의 상을 휩쓸었던 뮤지컬 렌트에서 골랐습니다. 푸치니의 오페라인 라보엠을 아주 파격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죠. 이 뮤지컬은 가난한 예술가의 안식처인 뉴욕의 이스트 빌리지를 배경으로 해서 마약, 동성애 문제, 그리고 젊은이들의 방황과 아픔 이런 것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본과 음악 또 노랫말까지 썼던 사람이 당시 26살 된 젊은이였어요. 조나단 라슨. 참 근데 더 화제를 낳았던 것은 그가 그 오프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이 렌트의 초연을 앞둔 바로 전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화제가 됐던 작품인데, 자, 이 렌트 중에서 가수 스티비 원더를 그 선두로 해서 렌트의 캐스트들이 모두 다 함께 불러주는 곡 Seasons of Love 이 곡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스티비 원더와 Cast of the Rent. 자, 앨범에 써 있는 노래로 부르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불러요. 이 렌트와 함께, 렌트의 Seasons of Love과 함께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직박스 5930 좋으셨나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Moments so dear, 525,600 million.